Got seven. You're under arrest. Put your hands where I can see them. 거기 손 들들어, 손 들들어. Put them up, put them up. 깜짝 말아, 말아, 말아, 말아, 말아, 말아.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나. 내맘 흔들어, 흔들어. 거기서, 거기서. 넌 마음을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, 들어. 나나나나나, 나나나나나. 우리 지나가는 사람 마음을 훔쳐. 이대로 떠나면 내 마음 다쳐. 보호하니 남의 마음 친 게 이게 참 아닌 것 같은데 왜 모른 척해. 아, 그림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. 남자들이 너무 위험해요. Oh, 너무 위험해 잡으러 왔어. What's up girl, 나랑 좀 가줘야겠어. 날 처음 본 순간부터 움츠질한 나 심장 소리가 내 맘을 훔쳐간 할 수 있죠. 변호사도 손님 할 수 있지만 있죠. 물러나기 쉽지 않아 걸려 알죠. 모르겠으면 거울을 한번 봐봐죠. 아, 그런 힘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. 남자들 숨 넘어가요. Oh, 너무 위험해 잡으러 왔어. What's up girl, 나는 좀 가줘야겠어. 날 처음 본 순간부터 움츠질한 나 심장 소리가 내 맘을 훔쳐간 절대 너를 지지 않은 이 걱정 마. 이리 와봐. 랩프로가 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. 두려워 마. 절대 너를 지지 않은 이 걱정 마. 이리 와봐. 랩프로가 되면 후회하지 않아. 거기 손 들들어, 손 들들어.